외모가 그대로인 분들은 방부제 미모라고 부르며 감탄합니다. 그만큼 관리와 노력을 한 거라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어렵고 대단한 게 마음이 그대로인 분들인 것 같아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주변의 연습생 시절과 똑같은 마음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와 제가 달라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송도 첫 방송 때의 그 마음과 느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20년, 30년 할 수 있겠죠? 방부제 같은 방송,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진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신입생으로 가득한 캠퍼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SBS가 함께 기원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Welcome, everybody. Are you ready for today's English class? Well, I am. Here we go. Today is Wendy. Today is Wendy. 오늘도 손티처의 영어 교실 문 활짝 열렸습니다. 6602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완디, 저는 재작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아직까지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벌써 3년째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안부를 묻고 있거든요. 근데 문득 영어로 생일 축하한다는 표현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Happy Birthday 밖에 없을까 궁금해졌어요. 완디가 알려주는 표현들로 친구들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싶어요. 부탁해요, 손티처. 네, 우선 먼저 사연 보내주신 우리 6602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재작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친구분들과 연락을 한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이제 연습생을 또 하니까 그때 연락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락을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꾸준히 연락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가 깨톡이 없었는데 만든 지가 그래도 몇 개월이 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생일을 제 주변 분들의 생일을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달력에 조금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래도 이게 알림이 안 울거나 안 울리거나 하면은 그분들의 이제 생일을 깜빡하고 놓치고 늦게 축하를 해줄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깨톡은 그 사람의 생일이 온다 하면은 바로 알려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군가의 내 주변 분들의 생일을 당일날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도 말을 하고 또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얼마큼 나와 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선물 스케일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그래도 말은 꼭 해주는 편이라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하루를, 똑같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6602님을 위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I hope all of your birthday dreams and wishes come true. 입니다. 당신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일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일 케이크 그 촛불을 불 때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I hope all of your birthday dreams and wishes come true. 두 번째는 May this year be your best birthday ever. 올해 생일이 최고의 생일이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을 꼭 하거든요. 생일이신 분들한테 정말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생일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날이니까 May this year be your best birthday ever. 또 May this day always be a special one to remember. 특별한 기억이 있는 생일이길 바라요. 생일에는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ay this day always be a special one to remember. I'm so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Happy birthday! 어, 나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너무 행운이야. 생일 축하해. 근데 이거는 친구가 아닌 연인한테도 사용할 수 있고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 너무 행운이야 이렇게 행운이야 하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잖아요.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덧붙이는 말도 같이 보내면 좀 더 진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so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Happy birthday! 네. Wishing you a stress-free birthday. 편안한 생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메시지는 비즈니스 관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일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시라는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생일날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죠. Wishing you a stress-free birthday. 마지막으로는요. Happy belated birthday. Oh, sorry. I forgot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 year. Your birthday. 제가 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놓쳤다. 하루 이틀 놓쳤다. 늦었지만 정말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Happy belated birthday. 그리고 Sorry, I forgot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 year. Your birthday.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너의 생일을 잊어서 미안해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생일을 까먹거나 아니면 며칠 뒤에 축하를 해줄 때 그럴 때 Happy belated birthday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생일을 늦어도 축하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무조건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외국에 있었을 때도 Oh my god, happy belated birthday. Oh my god 이러면서 막 계속 친구들한테 늦어도 꼭 생일 축하해줬던 사람입니다. 네. 손티처의 영어 교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영어 표현이 있으신 분들은 영스위트 홈페이지 Today's Wendy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Pharrell Williams의 Happy.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By the wa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Pharrell Williams의 Happy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9398님, 세무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기간이라 몇 주째 야근에 주말도 없어요. 항상 이 시간쯤 야근하면서 영스히트 듣는데 가끔 웃기도 하고 힘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 너무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몇 주째 야근에 주말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영스트리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8시부터 10시 딱 2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잃어버렸던 에너지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놀러와주세요. 우리 9398님 화이팅! 7123님, 영스 시작 전까지 공원에서 열심히 걷고 8시 되기 10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어요. 걷고 나니 좀 허전해서 닭가슴살 사서 들어왔는데 먹어도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닭가슴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계란을 먹으셔도 되고 드셔도 되고 견과류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걷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식후 30분 뒤에부터 걷기를 시작하면 그것도 되게 혈당을 내리는 데도 되게 좋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스트리트를 들으시면서 걸으셔도 좋고 영스트리트 시작 전에 걸으셔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123님 너무 걱정 마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닭가슴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801님, 유학 와서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유학 가면은 또 친했던 친구들을 좀 못 보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세상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페이스타임도 할 수 있고 시간대만 맞으면 예, 괜찮아서 근데 그게 또 아쉬움이 또 있어요. 페이스타임을 하더라도 또 실제로 만나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아쉽겠지만 언젠가 또 유학을 잘 다녀오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못했던 얘기들 얼굴 보고서 얘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학생활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801님 화이팅! 네. 저는 노래 듣고 이 답주답으로 돌아올게요. Red Velvet의 Feel My Rhythm.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펜스 코리아 최근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URL 주소가 문자로 올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와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결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희, 신성룡.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지난 시간 잘못된 일은 다 자기 책임인 것 같다는 피님께 염려되는 인지 오류 가운데 해야 한다의 오류와 정서적 추론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관련 짓기의 오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영향을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는 걸 일컫는데요. 이 경우 피님처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책임감은 귀한 덕목이 분명하지만 지나친 책임감은 부적절한 죄책감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이번 기회에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 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아 웬디 지난주에 벌칙으로 랩을 했는데 어땠냐고요? 아 완전 스튜디오 찢었다 뿜뿜뿜뿜 나 태현 갑자기 신곡 소식을 밝혔는데 괜찮냐고요? 떡밥 좀 시원하게 뿌려볼게요 호이호이 나 지유 이 코너는 처음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 텐션만 올리면 된다고요? 그건 또 제 전문이죠 가자! 가자! 오늘도 하이텐션으로 완소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답 줘! 답! 웬디와 세트 목요일 2부 답 줘 답 시작했습니다. 디펑스의 태연씨 그리고 드림캐쳐의 주리다! 우리 지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아씨가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우리 드림캐쳐의 든든한 리더! 우리 지우 씨가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세는 두 번째 또 출연이시잖아요. 네. 답조답은 처음이셔가지고 좀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오, 떨려요. 저 채소만 먹고 왔잖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멤버들이랑 있어서 괜찮았죠? 네, 저번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수아가 여기서 한 텐션 하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수아의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저희가 맞춰갑니다. 아니, 근데 그 수아씨가 드림캐스 멤버분들 다 텐션 진짜 엄청 높다고 자기가 뭐 제일 조금이라고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닌 것 금시 초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텐션이 거의 다 높긴 하죠. 거의 다 높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제가 느꼈을 땐 지우 씨는 잔잔하면서 텐션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 아, 한 방에 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잠깐 나왔을 때 봤을 때 느꼈던 게. 아니, 요새 또 컴백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4월 12일에 정규 2집 앨범이 나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타이틀이 어떤 느낌인지 느낌. 스포 말고 그냥 느낌. 제가 이번에 이 노래를 매정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레이싱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멋있다. 달리는구나. 네, 뭔가 격하게 달리는 느낌?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퍼포먼스 하면 또 우리 드림캐쳐잖아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아 씨가 멤버들한테 영시티 얘기를 어떻게 자주 좀 하나요?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수아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오래 하고 싶다고 꼭 오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아 씨 오래 합니다. 오래 할 거예요. 오래 합시다. 네네. 이 코너가 둘 중에 하나 그 답 내리기 어려운 걸 저희가 대신 골라드린 시간인데요. 지우 씨는 결정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확실한 편이긴 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럼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군만두 대 찐만두 하나 둘 셋. 군만두. 제가 잘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군만두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어떻게 방법은? 방법은 일단 센 불에 기름을 많이 두르고 군만두를 투척해요. 그런 다음에 불을 확 줄여요. 불을 줄여요? 네. 특이하네. 한 3분 있다가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뒤집어서 다시 불을 세게 높였다가 한 3분 있다가 또 확 줄여요. 그럼 완전 바삭바삭해져. 불 조절을 하는구나. 역시 불 조절까지 얘기 나오면 뭐 끝났죠 뭐. 두 분의 온 문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87님, 지난주에 태연님한테 계절별로 신곡 하나씩 듣고 싶다고 했던 디펑스 찐팬인데요. 와, 그렇게 갑자기 신곡 스포하기 있기 없기?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나오겠죠? 아니, 본인 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곧 나와요. 이제 나와요. 며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5일로 알고 있어요. 저번부터 4월 5일로 알고 있다. 저번엔 다른 날이었는데. 다른 날이었나? 이번엔 바뀌었어요. 4월 5일로 무슨... 알고 있습니다. 4월 5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식목일이요. 또 4121님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만능 리더 지은님 반가워요. 오늘 영수 나간다니까 혹시 수아님이 조언해준 게 있나요? 수아가 잘하고 오라고 꼭 문제를 맞춰야 된대요. 그쵸. 맞다. 그쵸.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출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확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또 처음 오셨으면 왠지 이 처음 한 사람이 잘해요. 잘 맞추잖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 오늘 잠깐만, 수아 씨가 이기면 1등 아닌가? 맞죠? 근데 저도 만약에 이기면 그러니까 2대2대1이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오늘.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0518님. 네요. 지윤님, 영스에 왔으니 MBTI부터 시원하게 공개해주세요. 우리 완디가 MBTI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지윤님은 어떠세요? 이런 거 잘 믿는 편인가요? MBTI가? 저는 MBTI가 ENFP예요. ENFP? 네. ENFP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근데 MBTI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럼 뭐.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청소년 심리 상담사셔가지고. 진짜요? 제가 아주 멋있다. 어릴 때부터 거의 중학생 때부터 이 MBTI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ENFP였대요. 무조건. 네.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상상. 네, 상상력 풍부하고, 감정이 좀 풍부하고, 감정 풍부하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계획적이 아닌. 이 정도 설명 괜찮습니까? 좋아요. 본인 MBTI는 모르시죠, 우리 태연 씨? 전 ESTP예요. 아시긴 하네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지우 씨랑은. S는 현실적. 현실적.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T는 이성적이고. 네. 무계획. 이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네요. 전 제 거 알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딱 들었을 때 확 이런 느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풀어봐야지 좀 나오지. 하는. 5625님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2022년도 4분의 1이 끝났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답조답 들으러 왔어요. 세 분이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칭찬해! 무슨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줘서 고마워. 잘했어. 네,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또 답조답 쳐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데 다른 거 보신 거 아니죠? 아, 예, 아니요. 그거 아닌데. 뭐 약간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 내용이. 아니요. 네.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답조답 오셨다고. 화이팅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답조답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혼자선 도저히 답을 내리기 힘든 고민들,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운 일들 저에게 물어봐주시면 대신 정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골프랑 캠핑 중에 뭐가 좋을지 골라주세요. 저는 캠핑이요. 캠핑. 핸드크림 살 건데 자몽향이랑 파우더향 중에 뭐가 좋을까요? 저는 파우더향이요. 파우더.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린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받아볼게요. 딕펑스의 Man on the Moon. 사람들은 말에 날 잘한다고 내가 볼 땐 몰라 넌 아무것도 근데 이것까지 계산된다면 얘기하지마 나만 안 할래 한 번 더 나를 찾아줘요 나의 네, 디펑스의 Man on the Moon 듣고 왔습니다. 우! 아,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네, 답조답에서 네. 우리 태연 씨 노래와 디펑스의 노래와 또 우리 드림캐쳐 노래를 되게 많이 틀어주시고.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너무 아니 감사해. 고정을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틀어주시거든요. 아, 진짜 많이 틀어주시니까. 태연 씨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영스위트 답조. 다. 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3577님 오늘부터 저녁마다 진짜 꼭 운동을 가려고 다짐했는데 미뤄둔 집안일들 때문에 갑자기 눈에 보이네요. 못 본 척하고 운동하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을 할까요? 이거 약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그러는 갑자기 보이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딱 그런 건가? 왜냐면은 아니, 공부도 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갑자기 뉴스가 재밌고 막 학창시절에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막상 운동하기 맞아, 싫으니까 맞아. 아 잠시만 집이 왜 이렇게 더러? 맞아 맞아 정리 좀 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지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걸 좀 추천해요. 왜냐면 제가 그 숙소에 밀린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정리하면은 일단 시간이 좀 뚝딱 가요. 그리고 몸무게를 재보면 0. 몇 킬로가 빠져있긴 해요. 오~ 그래서 집안일 추천? 아 어떻게 열정적으로 치우시나 봐요? 오 진짜! 얼마나 물건이 많이 쌓여있으면 또 0. 몇 킬로가 빠지는 거지? 궁금하네요. 이게 약간 머리도 쓰면서 몸도 쓰는 일이니까 아, 아 맞아. 아~ 머리 쓰면 또 그것도 칼로리 소모가 네, 되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근데 집안일. 갑자기 우리 태연 씨가 말한 것처럼 네. 운동을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정말 너무 집안이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래서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집안일을 일단 해놓고 좀 상쾌한 기분으로 내일 운동 시작을 딱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아 좋은데요. 네. 집안일을 먼저 하고 가는 걸로. 예. 좋습니다. 사모지스님 집안일 먼저 하세요. 네. 네. 네 5059님 쫄면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건? 군만두인가요? 삼겹살인가요? 와. 친구랑 내일 점심 메뉴 고르느라 싸우고 있는데 세 분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둘 다 어떤 편? 근데 전 살면서 쫄면이랑 군만두를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잘 안 팔지 않나요? 그렇죠. 팔긴 팔아요. 팔긴 팔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쫄만두랑 군만두를 같이 먹어봤는데. 쫄만두요? 쫄면. 제가 쫄만두라고 했네. 아 쫄면이랑 군만두랑 네. 같이 먹어봤는데. 네. 맛있죠.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아 그냥 그래요? 네. 아 반전이네요. 어떻게 반전이네요? 맛있어요 그냥. 왜요? 군만두 되게 잘 구우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쫄면이 일단 맛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근데 만두가 간이 그렇게 세지 않는 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삼겹살. 근데 저도 삼겹살. 저도요. 아! 아 왜냐면 비빔면이랑 뭔가 삼겹살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먹기. 엄청. 네. 오케이. 저도 그럼 삼겹살. 삼겹살. 좋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신동현님 저녁을 3개월 정도 앞둔 군인입니다. 슬슬 사회에 나가서 입을 옷을 사려고 쭉 보고 있는데요. 이번 봄에 나온 청자켓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전역할 때쯤이면 여름이라서요. 아 며칠 못 입고 옷장으로 들어가 버릴까봐 고민돼요. 저 청자켓 살까요 말까요? 세 분이 딱 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청자켓. 3개월 후면 7월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의 7월인 거죠. 근데 청자켓은 약간 유행을 안 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쵸?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약간 가을에도 한 번 더 입을 수 있고. 그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저도 근데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밤에 뭐 약간 바람 불고 선선하게 조금 쌀쌀하면은 청자켓 입고 안에 반팔 입고 벗고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전 사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 너무 막 유행하는 그런 청자켓 스타일이 아닌 이상 맞아요.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지 마라. 사지 말아라.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네 왜냐하면 그 3개월 후면 내 위시가 바뀔 것 같아요. 원픽이. 네 저는 항상 그 월마다 좀 바뀌거든요. 원픽이. 그래서 이분도 여름이고 막상 더우면은 좀 그 사고 싶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 네. 아 그럼 그 돈을 아꼈다가 여름 옷에 사라. 네. 아 이렇게 하면 접근하면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저 그럼 바꿀게. 저 지유 씨 말 들으니까. 아 근데 네. 여름이었는데 여름 옷을 사야지 지금 딴 옷 사야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여름에 또 더 예쁜 옷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지유 씨 따라서 안 살게요. 오케이.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2221님. 네. 제가 조립가구 매장에서 사놓고 포장도 안 뜯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계속 안 쓸 것 같아서 중고마켓에 반값에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안 팔려요. 매장에서 다시 되팔 수도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반값보다 덜 받는다는데 되팔아버릴까요? 아니면 중고거래를 좀 더 기다려볼까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서 고민이네요. 아이고.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너무 올랐어요. 네. 네.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아, 근데 이거 그냥 쓰시면 안 되나? 안 쓸 것 같아서. 아깝잖아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반값이면. 그쵸, 그쵸. 얼마 주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 쓸 것 같아서 오히려 자리 차지하니까 싫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무슨 마켓, 땡땡 마켓에 또 올라가면은 반값으로 올려도 언젠간 사람이 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스크롤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무조건 팔려요 이거는. 저는 반값에 올린 걸 기다릴 것 같아요. 오. 제가 봤을 때 더 올려도 돼요 가격을. 네. 언제나 팔려요 이건. 네. 주인이 나와요. 네. 무조건 맞아. 나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요. 저도요. 아우. 왜요? 왜? 아 제가 저도 그 마켓을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팔려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든 사실 분들은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아요. 네. 주인이 있어요. 네. 어딘가에. 기다려주세요. 네. 3385님. 네. 주말에 아이들과 나들이를 갈까 하는데요. 놀이동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동물원이 좋을까요?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놀이동산이긴 한데 네. 동물원 뽑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놀이동산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기다려야 되고 아이들 케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이동산은 약간 그렇긴 근데 하네요. 동물원은 뭐 사람들이 많아도 아이를 그냥 계속 보면서 같이 옆에 있고 그렇지.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네. 놀이동산 잘못하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동물원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왜요? 동물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맞아. 가까이서 보면 맞아.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죠. TV에서만 보는 거랑 다르게 맞아. 너무 좋아서 전 동물원을 추천합니다. 저도 동물원. 네. 저도 동물원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놀이동산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타가지고 회장목만 타세요? 회장목만 타요.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못 타시는구나. 아, 잘 탔는데 요즘 좀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장이 오장육부 튀어나올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잘 탔는데 맞아. 나중에 좀 타보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 그렇죠. 절대 안 무서워했던 것도 갑자기 맞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심장이 벌벌벌하면서 오장육부 다 튀어나올 것 같고.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삼사파로님 동물원 추천드립니다. 동물원. 네. 동물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남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집으로 와요, 날 꼭 안아요. 지친 하루 날 당겨주는 home sweet home. 우리 가족 웃음 꽃 피는 home sweet home. 날 꼭 안아주는 꽃 사랑의 모이고. 집으로 와요, 날 꼭 안아요. 세상 제일 따뜻한 내 집 home sweet home. 당신의 sweet home. 검단 제일 풍경채가 응원합니다. 제일 건설.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퇴직연금이 있다네요. IRP도 역시 KB증권. 투자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깨끗한, 깨끗한 상쾌한, 상쾌한 닥터피에, 닥터피에 행복한, 행복한 내 가족 위해 피해 닥.

어디서든 맛집 오픈.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뿌띠엔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엔드, 뿌띠엔드,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리키트 땅스.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스. 우리 모두 땅스. 매콤매콤만큼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쏙쏙쏙쏙 리치 콜라겐 쏙.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수분이 촉촉하게 리치 콜라겐.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하루 안 포장 쫄하게 리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오 라이프 케어. 제조원 코스믹스 MBT. NH 톡뱅.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스트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 재미 하나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답조답 우리 디펑스의 태연씨, 드림캐쳐의 지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저희 색과 완소들이 함께 영스만의 차트쇼를 만들고 있죠. 두 분이 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주제를 듣고 가장 끌리는 번호를 적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간단한 이유도 적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희 셋 중에 영스차트 1위를 세 번 맞힌 사람은 벌칙 룰렛을 돌릴 사람을 정할 수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한숨을 그게 쉬웠나. 아, 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2대 2대 1로 이게 몰리다 보니까. 아. 예, 스코어가 저랑 수아 씨가 2점. 와우. 오늘 우리 지우 씨가 2점인 거죠. 네. 태연 씨가 1점이어서 오늘 지우 씨 스코어는 수아 씨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혹시 지우씨가 맞춰서 우승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벌칙 받을 사람 누구를 지목할지도 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저를 너무 대놓고 웃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죠? 지우씨! 근데 본인을 고르는 감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을 고르면 수화씨가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그래? 두시면은 네,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제가 하나도 못했는데. 이야. 아, 깜짝 놀라가지고. 얄밉다. 깜짝이야. 그럼 오늘 차트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제발 답조 답. 오늘의 영수 차트. 약 오르지 못 참겠지. 실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전국 3만여 명에게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과연 1위는 뭘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상사 앞에선 굽신굽신, 내 앞에선 짜증 폭발, 강, 약, 약 강인 사람. 2번 기브 앤 테이크 모르니 왜 테이크 앤 테이크만 해, 얌체 같은 사람. 3번 야 너 그거 알아? 걔가 있잖아. 야, 그래서 대박이야. 뒷담화하는 사람. 오늘 영스 차트 주제에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였는데요. 와 이거 다 센데요?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다 싫은데요? 진짜 싫다. 그쵸? 하하. 일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얄미운 동료들만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주위에 거.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4위는요 직급 연차도 모르는 예의 없는 사람. 예의. 그리고 5위는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마는 사람. 그래도 제일 낫다. 확실히 5위. 5위가 제일 나은데요. 네, 그래 자기 건 하니까요. 네. 자기 할 일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딱 마무리 잘 짓는다는 거니까. 이건 그래도 괜찮네. 네. 오히려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최악이죠. 답조다 3부에서는 영수차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 였습니다. 여러분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뽑아주세요. 1위를 맞힌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네, 보기 다시 알려드릴게요.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 1번이 강약약강인 사람이었고요. 2번이 얌체 같은 사람, 3번이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1위가 뭘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어?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조곤 조곤 조곤 조곤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습니다. 답조답 오늘 영시 차트는 실제 설문조사고요.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기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약약강인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스타일이죠.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 이봐 김과장 보소아 이게 뭐야 어? 회사 생활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어? 하,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전 부장님처럼 되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나 봅니다.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울게요.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아 그래? 이게 다 그 김과장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그럼요 부장님. 우리 회사는 부장님 없으면 안 돌아가죠. 최고 최고. 잠시 후 저 과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게 갑자기 잘 안 되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아까 가자마자 해도 잘 되는 게 갑자기 왜 안 돼? 아이 글쎄요 저도 이유를 잘 회사 생활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그게 아니라 전 정말 됐어. 내가 이 연차에 후배들 지지다거리 해야겠나? 아유 참나. 저기요 김 과장님 부장님 앞에서랑 저희 대할 때랑 사람이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휙휙 바뀔 때마다 막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야 우리 1번 강량약강인 사람이었습니다. 티현 씨 과장님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 원래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살리느라고 너무 네. 잘 살리셔가지고 네. 네, 진짜 아, 저도 하면서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쵸? 제가 하면서도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앞에 하는 사람은 뒤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느낌이 좀 난 것 같아요. 진짜 주눅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귀여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상사 앞에서랑 날 대할 때 모습이 이렇게 다르면 아, 너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얄미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진짜. 네. 근데 이게 그 군대에서도 이 선임들한테 대하는 거랑 후임들한테 대하는 거랑 달라요? 달라서 아. 많이 그런 나중에 짬이라 그러죠. 네. 나중에 이제 짬이 차면 네, 짬이 찼을 때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잘해줘야지 이제 애들이 커서도 그쵸, 대우를 좀 해주는데 막 그렇게 안 해주면은 나중에도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태현 씨는 잘 저는 하셨나요? 대우를 엄청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냥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 네. 본인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 웃기네요. 네. 그럼 다음 2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얌체 같은 사람.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완소다방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뭐 마시지? 깔끔하게 아. 아, 당 떨어졌으니까 아봐라. 태현씨! 태현씨는 뭐 마실 거야? 나는 아!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로 부탁해!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어? 어? 어 그럼 아 한 잔이랑 아바라 한 잔 주세요. 아 뭐야 여기 선불인데 나보고 계산하라고? 주문번호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후 어서오세요. 완소다방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내가 먼저 자리 잡는다고 해야겠다. 태현 씨, 난 아바라 마실 건데. 아, 진씨 나 아로 부탁해. 아, 나 화장실 급해가지고 잠깐만. 아, 뭐지? 왜 또 당한 거 같지? 또 며칠 후. 어서 오세요. 안소다방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무조건 내가 먼저 빠져야지. 태현 씨, 나 아바라 마실 거고 화장실. 아, 진씨 나 그 부장님이 빨리 들어오라네. 아, 아로 사가지고 내 자리 좀 갖다 줘. 땡큐, 땡큐. 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나는 너 땡큐다. 지금까지 내가 계산한 커피값만 해도 어? 일주일치 밥값이 나오거든. 한 번만 더 계산할 때 얌체처럼 쏙 빠지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이번 계산할 때 쏙 빠지고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얌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또 이렇게 되면 더 얄미울 것 같아요. 보통 여기 뒤에 이제 다음에 내가 살게 이 말이 맞아, 약간 좀 맞아, 보통 붙기 마련인데 맞아. 절대 사는 일 없고 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아, 쉽지 않죠. 맞아. 어 이럴 땐 저치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슬쩍 아 오늘은 그 태현 씨가 사는 거지라고 물어보거나 애매해. 사실 계산이라는 게 좀 애매한 맞아, 것 같긴 해요. 진짜 맞아요. 에, 그러니까 뭐 맨날 같이 먹으면은 한 번 내고 맞아, 뭐 하면 맞아.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먹다 보면은 약간 맞아. 살짝 애매한 거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팁 없나 이거? 왜냐면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근데 저는 원래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어 그래요? 네. 왜요? 왜? 되게 그래요? 저는 오히려 두 명만 있는 거 말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제가 조금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약간 맛있는 걸 먹고. 어, 맛있는 거 기분 좋았을 때 내가 네. 딱 내면은 더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그런 아. 편이라서 괜찮은데 맞아요. 이게 뭐 몇 번이 반복이 되고 하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 쉽지 않죠. 그게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지 않냐 이러면서 이거 저도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예시죠. 내 자기 씨한테 아, 하는 말처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그 사람을 또 먹는다 하면은 이번에는 야 저번에도 내가 샀고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사볼까? 약간 이렇게. 어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웬만큼 할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눈치 저번에 없이 저번에 맛있게 먹었잖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우리 돌아가면서 사서 다음에 또 내가 또 사고 이렇게 맞아, 돌아가서 맞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안 그러면은 네. 계속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우 씨 어떨 것 같아요? 어 저는 아 진짜 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되게 좀 약간. 쪼글? 네. 네. 아,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제 카드로 계산해서 그 단톡방에 나누는 걸 보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아, 요즘에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냥 N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얼마 나왔으니 보내줘 이러면 그냥 알아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N분의 1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얼마 입금하라고 바로 따따따 막 뜨던데. 네. 맞아요. 되게 잘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방법 왔습니다.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담화하는 사람.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아 대박 빅뉴스 내가 완전 대박적인 소식 들고 왔잖아 또 시작됐네 저 호들갑 아니 대박적인 소식? 그게 뭔데? 아니 이번에 우리 부서에 새로 오시는 그 만부장님 있잖아 부서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힌대 아니 내 친구가 전에 같이 일했는데 매일 눈칫밥 먹었다더라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니까 오죽하면 걔가 아직 이직까지 생각했었냐고 어? 야 대박이지 그지 아, 다들 좋은 아침. 아, 부장님, 굿모닝,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 저희 부서에 오신 첫날이네요. 아, 그럼 오늘부터 1일? 와, 태세 전환 뭐야? 아, 그래. 아, 다들 잘 부탁하고 힘내보자고 우리. 아, 그럼요. 저희는 부장님만 믿고 잘 따라갈게요. 부장님은 저희들만을 위한 등대, 길라잡이. 태연 씨. 부장님 가셨어. 아 진짜 부장님 기분 맞춰드리면 힘드네. 어? 내 동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우 씨 때 좀 알겠지?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 앞에선 세상 친한 사이인 것처럼 굴다가 자리 떠나자마자 바로 뒷담화부터 하는 태연 씨 때문에 말문만 막혀버렸는데. 혹시 다른 데 가서 내 얘기도 나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정말 못 믿겠다. 네, 3번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뒷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이 잘 돼요. 그래요? 네, 뭔가 씁쓸하다. 네, 얻어가는 것도 딱 얻어가는 것도 많고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눈에 띄니까 그래도 너무 싫은데? 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나요? 씁쓸하네요. 아니 이게 욕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당사자가 알게 되면은 신경 안 쓰시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걸려도 막 잘 빠져나가요. 말로 해가지고 이게 달변가들이 많으니까 말로 해가지고 막 잘 빠져나가고 너무 싫다. 더 친해져 있고 막 나중에 너무 싫은데? 진짜 싫다. 근데 막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 다른 가서도 막 내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나한테 와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가서는 제 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진 않고 어느 정도 막 거리 두면서 지내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그럼 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연 씨 너무 당하기 어려워. 사람이 너무 거리를 두더라. 사람이 좀 이상해. 정이 없어 사람이. 예.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처음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인데 와 색다른데요. 예, 좋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의 뒷담화를 들어봤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많지 않아요? 저 많아요. 뒷담화 진짜 많죠? 네 저는 많은데 저희 멤버들끼리 한 명만 화장실 가도 난리 나는데 바로 얘기 나요. 야 쟤는 뭐하냐? 바로 얘기 나오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건 바로인데 저도 근데 이런 편인데 어떠세요? 태현 씨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들으면요? 네. 아 남이 남 얘기를 하는 거? 네 같이 지인 하죠. 얘기를 같이 해요? 네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알아요. 제가 나가면 제 얘기를 할 것을 그래서 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규정이. 지우 씨는? 저는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래. 그냥 답변만 해주는. 아 네. 약간 이제 의견도 안 내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관심 너무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약간의 톤은. 아 진짜요? 근데 나중에 막 걸렸을 때 끌어들이면 어떡해요? 아 그때 웬디도 다 맞장구 쳤잖아. 봐봐 얘기 좀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저요? 저는 네, 그럼 진짜 막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다 하면서 진짜 막 다 그랬잖아 막 이러면은 그때 얘기하긴 했는데 나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행사 이렇게 행사했어. 어떡해요? 이랬는데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근데 저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과는 더더욱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네,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일단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러셨구나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많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당황해. 그쵸? 맞아. 아, 그러셨구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어려운데요? 잠깐만 뭐야 되지 이거? 잠깐만. 1번이 뭐였죠? 1번이 강약약강. 네, 강약약강. 그다음에 2번이 얌체. 3번이 뒷담화. 3번이 뒷담화. 다 싫은데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다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예. 네. 전 제 경험담으로 한번. 지금 바로 골라야 되는 거죠? 골라야 돼요. 아 매번 하는데도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이 사연을 얘기하고 직접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은 네.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 지우 씨 골랐어요? 지우 씨 확고하게 딱 그 결정 잘하신다고 했어요. 네 저 골랐어요. 그럼 저도 골랐어요. 저도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중에서 1위는 몇 번일지 정할 시간이 왔고요. 동시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3번 1번. 어떻게 된 거죠? 3번 지우 씨 저랑 네. 태연 씨가 1번? 네 1번. 네, 1번입니다.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번이 맞으면은 어차피 저는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맞으면 어차피 걸리는 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미안해요. 네. 예. 아니 이런데 우리가 다 틀릴 수 있어요. 2번이 없을 아 그렇죠 있잖아. 2번일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네. 2대1인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긴급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벽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 엔진 다쳐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 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Let's go to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매출 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반총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총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답주다 오늘의 영수 차트는요.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 1위를 맞춰보는 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유 씨가 3번. 네. 그 뒷담화 네. 하는 네. 사람이었고 저랑 태현 씨가 1번. 1번. 강약약강. 강약약강인 사람. 예. 과연 이번 주 1승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얄미운 직장 동료 1위는요. 바로. 과연. 뭐지? 수정이 1번 강경력강사였습니다. 네? 1번이요? 네. 아! 잠깐만. 우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3대 2대 2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웬디 씨가 1등한 거죠? 네. 우와! 아니 1번 강경력강인 사람이 41%로 1위였고요. 3번 뒷담화가 2등. 25%로 2위 그리고 2번 얌체 같은 사람이 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뒷담화랑 얌체는 내가 네. 무시하거나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약약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도 1번 한데. 3번 고민하다가 네. 3번은 자기도 좀 약간 제가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심적으로 1번 골랐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1번은 컨트롤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네요. 제가 저번에 랩 벌칙을 하고 아니 벌칙이 아직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곱하기 2였어가지고 맞다 어때 똥손이어가지고 제가 벌칙도 곱하기 2가 나와가지고 어머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벌칙 룰렛 돌릴 사람을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잠깐만 근데 벌칙 받는 사람이 벌칙 룰렛 돌리는 거죠? 아 근데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지우 씨가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벌칙을 지우 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벌칙을 받는 사람이 돌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지우 씨를 고르면 네. 수아 씨가 하는 게 아니라 지우 씨가 하게 되는 거죠? 아니죠. 다음 주에 수아 씨가 와서 하는 거. 수아 씨가 아닐까요? 하는 거요? 네. 왜 그러세요? 그것도 재밌겠다. 네. 왜 그러세요? 오늘 지우 씨 왔는데. 아, 혹시나 해가지고. 네. 근데 네. 저는 아까부터 변함없이 한 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어떤 분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에 우리 태연 씨를 아니 아까부터 계속 수아 씨 얘기만 하고 네. 계속 그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태연 씨. 진짜 저예요? 네. 진짜로 우리 딕펑스의 태연 씨입니다. 저 돌리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자, 안 볼게요 그냥. 네. 읽어주세요. 아이돌 댄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절대 안 돼요. 뭐야. 아! 어떡해. 자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돼요? 더 돌리면 되나요? 두 번을 두 번 돌려야 돼요? 두 번.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리하거든요. 벌칙 곱하기 2가 나왔습니다. 와. 아 어떻게 이러지? 너무 웃기다. 제가 저번에 저게 나왔거든요. 괜찮은 건가 보다. 아 아니에요? 뭐야? 네, 진짜 아니다 이거. 표정 왜 그래요? 와 이거 왜 이래? 뭐예요? 잠깐만. 와 진짜 짜증나. 그러면은 제가 벌칙을 하나 더 돌려서 아 그럼 오케이. 잠깐만 오늘 너무 많이 돌리는데요? 와, 일단 너무 싫다. 일단 제 거 한번 뽑아볼게요. 와 벌칙 곱하기 2호가 되는데. 네, 제 거 하나 뽑아볼게요. 근데 여기서 잘 나와야지 뭐 다른 사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은 건가 본데? 와 챌린지 영상 찍기. 어떤 챌린지인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찾아가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벌칙 넘기기가 됐으니까 진짜 루키하시다. 나 똥손인데 난 곱하기 4 나왔었거든요. 지우씨가 한번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지우씨를 믿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네 똑같은 벌칙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넘기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좋네요. 본인 SNS에 영수 통보 홍보하기. 좋네요. 괜찮네요. 좋네요. 그럼 이제 제가 챌린지 영상 하나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벌칙 곱하기 2 나와서.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해주시고. 와 프리스타일 걸었습니다. 진짜. 저는 근데 여기서 제일. 입에서 아이돌 댄스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입에서 아이돌. 저 진짜 답 없어요. 프리스타일 랩은 괜찮으시고요? 아 그거야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는데 아이돌 댄스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몸부림이에요 이건 몸부림.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챌린지 영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네. 오늘 오기 전에 떨려가지고 네. 청심환도 사먹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편해서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 제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챌린지 영상 뭐였지 네. 고민 좀 해보고 네. 네 하겠습니다. 아, 곱하기 2였는데 진짜 아쉽다. 너무도 하겠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태연씨 지유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공기뿌듯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뿌듯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뿌듯 판촉물은 공기뿌듯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출발 1562 골라먹진 패트리스 찐빵.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산의 안유섭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산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산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애호박을 활용해 맛있고 멋있는 요리 애호박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잘 씻은 애호박은 채칼을 이용해 얇게 잘라주시고요. 달걀은 풀어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베이컨은 구워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애호박을 계단처럼 겹겹이 쌓으면서 팬을 꽉 채워주시고요. 여기에 소금을 뿌린 뒤 달걀을 부어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이렇게 두 장을 만드는데요. 두 번째 애호박을 구울 때 베이컨, 콘옥수수,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둔 애호박 달걀 부침을 올려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워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애호박 피자가 완성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0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남자와 여자는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어. 남녀공학이었고 같은 반에 몇 없는 커플 중에 하나였대. 둘은 즐겁게 연애를 했는데 다른 커플들과 조금은 다른 점이 있었어. 오늘 발렌타인데이네. 자, 여기 초콜릿. 내 선물도 준비했어? 고마워. 보통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면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둘은 무슨 약속이나 한 듯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였어. 그렇게 발렌타인데이가 지나 화이트데이 날에도 사탕이네? 고마워. 자, 이건 내 선물. 축하해. 역시 서로에게 선물을 주더래. 주변 친구들은 서로 배려심이 넘쳐서 각자 선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하루는 한 친구가 물어봤대. 왜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날에 선물을 교환하냐고.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 아, 발렌타인데이는 내 생일이고 화이트데이는 남자친구 생일이야. 나는 생일 선물 받으면서 초콜릿 챙겨주고 남자친구도 사탕 주면서 생일 선물 받는 거야. 그 말에 반 친구들은 다 같은 생각을 했대. 아, 운명인가 보다. 너무 보기 좋고 예쁘다고.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삼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맘 그 길로 뛰어나갔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전망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SYM님의 사연이었어요. 학창시절 한 커플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챙겨주죠. 단순한 배려심인가? 했더니 발렌타인데이는 여자의 생일, 화이트데이는 남자의 생일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게 된 거죠. 아, 근데 이 사연은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항상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게 된 사연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운명인 것 같습니다. 뭐 너 생일 언제야? 나 3월 14일. 넌 언제야? 나 2월 14일.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만나자. 이런 게 아니고 좀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생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건 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후련하네요. 아 제가 고민을 안 해도 돼서. 예. 뒷사연 좀 더 볼까요? 같은 반이었던 한 커플의 이야기고요. 와 저런 커플도 있구나. 뭔가 그 운명인 것만 같고 신기했습니다. 졸업해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아마 잘 만나고 있겠죠? 운명을 좋아하는 웬디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이런 경우도 운명인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운명이죠. 네, 아 이런 사연들 너무 좋네요.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한 번에 자신있게 자신있게 요거는 운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커플은 처음 들어서. 근데 뭔가 생일날 발렌타인데이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생일이어서 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 달에도 또 같이 선물을 교환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우리 SYM님 너무 감사드려요. 운명 제보. 예예 예,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완소부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빌리의 긴가민가요. What a strange word.

떡볶이를 고를 정도인데요. 이상하게 항상 집에서 직접 만들면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집밥 완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와, 근데 이거 우리 4231님 의 사연처럼 떡볶이가 소울푸드이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새 떡볶이가 양이 조금 많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시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울푸드여도. 아, 떡볶이 너무 맛있죠. 떡볶이는 희한하게 먹으면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그래요. 떡볶이만. 떡볶이 되게 떡이 움직여 있잖아요. 되게 칼로리 높고 한데 떡볶이만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떡볶이는 저에게 되게 신기한 음식입니다. 또 밀떡, 쌀떡 이런 파가 또 나뉘고 맵게 먹냐, 달게 먹냐, 그리고 떡볶이 안에 후추로 매운맛이 나냐, 뭐 카레 맛도 있고 약간 카레가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캡사이신의 맛이 있냐, 약간 청양고추 그런 매콤함이 있냐, 이렇게 취향이 많이 나뉘잖아요. 저는 그냥 밀떡, 쌀떡, 매운 거 다 상관없이 떡볶이 is 뭔들. 아, 떡볶이는 다 맛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4231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와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4231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완소 여러분, 저 또 왔슈. 맞아요. 집밥 완선생이에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집에서 간편하게 그 분식집에서 파는 것마냥 맛난 떡볶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떡! 쌀떡이든 밀떡이든 취향껏 준비하셔요. 그리고 어묵이랑 대파, 양배추 있어야 되고요. 삼겹살이랑 라면사리는 없으면 뭐 안 넣어도 되지만요. 있으면 참 맛있겠죠. 첫 번째로다가 파랑양배추, 어묵을 내 마음대로 썰어주셔요. 이제 냄비에 물을 1리터 정도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이랑 설탕, 고추장, 굵은 고춧가루랑 고운 고춧가루, 이런 거 없다. 그냥 고춧가루 하나만 써도 돼요. 다 같은 비율로 넣어주세요. 요런 재료들 다 집에 하나씩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랑 양배추를 같이 넣고 끓여주시고요. 떡은 흐르는 물로 한번 씻어주셔요. 지들끼리 붙어있는 걸 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비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바바 끓이다가 어묵 있죠, 어묵. 어묵을 맨 나중에 넣어주셔요. 어묵이 들어가면은 그 국물 맛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죠. 재료들이 다 들어가고 국물이 쫄면 물을 더 추가해서 끓여줘요. 그렇게 계속 간박하면서 줄였다가 물 부었다가 하면서 끓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분식집 떡볶이가 완성된 거요. 어때요? 참 쉽죠? 지금 야식 땡긴다. 입에 군침이 막 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드린 요 초간단 떡볶이를 만들어서 드셔보셔요. 아시겠죠? 4231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4231님께는 영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8120님, 친구 자취방에서 치킨 시켜두고 잠옷 맞춰 입은 채로 영수 듣고 있어요. 친구랑 답조답 정답도 골라보며 재밌게 들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또 친구랑 언제 내가 파자마 파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재밌죠. 그리고 밤을 새면서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런 시간대, 그런 행복한 시간에 영스를 같이 들어주시고 또 답조답 정답도 같이 골라주시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예. 웬이 영스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개코 그리고 다비치의 새벽을 믿지 말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Monday. 안녕. BYE. I'm not afraid. 울지 말자. 둘 다 저 하늘 음악이 딱 흘러 흘러 흘러 나와. 후회하게 될 거 아냐. 다 어디 가고 우리 둘만 남아 남아. 너와 나의 새벽은 시작일까 끝일까. 쉽지 않아 더 밝아지기 전에. 테이블 위로 흘러 밤이 비켜준 시간은 느리게 흘러. 꽤 많이 오래된 넌 날씨 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어 너의 미소에. 아침이 여기까지 너무 머네. 고마워 겨울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게. 창문은 짙은색 파랑. 우리 헤맸던 사이가 이미 사랑으로 변해가. 의지하자 둘 다 좋아하는 음악이 딱 흘러 흘러 흘러 나와. 후회하게 될 거 아냐. 집에 가고 우리 둘만 남아 남아. 너와 나의 새벽은 시작일까 끝일까.